말씀 이루어지리. 온 세계 위에, 온 세계 위에.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때문에 주님의 이 말씀 이루어질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찾았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기도하고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며 자신의 그 살아계심을 충분히 만물과 또한 모든 것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모든 그 약속을 지키심을 통해서 예언을 성취하심을 통해서 완전하게 우리 가운데 이루신 하나님, 예수님의 임마누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신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오직 진리만이 선포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성령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무엇을 말할까 걱정하지 말라. 말한 것은 너가 아니여 성령이라 했사오니 성령이여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택하신 그 무리, 그 양떼가 예수의 소리를, 참된 진리의 말씀을 듣고 아버지여 예수를 쫓을 수 있도록, 예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오직 주님의 음성만을 전파하며 증거하게 하는 양누리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설교 듣는 모든 자를 아버지여 축복하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 앞에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곧 양누리 그 예배처가 마련될 것 같습니다. 기도해 주신 분들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 그리고 또 와이북스 그 온라인 서점도 같이 이제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그 제가 온라인 서점 와이북스는 워낙은 시작하려고 그 문서 전도와 문서 선교와 그렇게 같이 그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제 미디어 세상이 되며 또 이제 문서도 또 여러 가지 그렇게 다 이렇게 연결이 돼 나가고 있지만 그래도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그런 문서 선교와 함께 좀 나가야 되겠다는 그런 계획도 있었고 제가 처음에 뭐 개척교회를 하다 보니까 요새 책값이 비싸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2, 3만원은 가는 것 같습니다. 괜찮은 책들 같은 경우는 3만원 넘어가는 것 같고. 그래서 설교를 솔직히, 설교를 이렇게 하나를 준비하려면 적어도 책을 두세 권 정도는, 다 소화는 못해도 그 책의 두세 권 정도에, 기본적인 핵심적인 부분들은 그 설교에 맞는 핵심적인 부분들을 소화를 시켜야 됩니다. 그러면 책값이 일주일에 한 10만원, 5만원, 그럼 한 달이면 거의 50만원, 40만원입니다. 이게 부담이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도서관에 가야 되겠다. 도서관을 찾아도 뭐 특별한 데가 없고, 그래서 이제 제 모교인 그 침례신학대학교를 이제 가려고 했습니다. 매달. 그것도 이제 인천이다 보니까 두세 시간씩 이게 만만치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 다음에 뭐 대충 한 다섯 권씩 빌릴 수 있다는데. 그래서 이제 가까운, 서울에 있는 그 목회신학원에 갔더니 책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볼만한 책도 별로 없고. 그래서 내가 곰곰이 생각했던 것이 뭐냐면, 아니, 개척하는 교회가 한두 교회가 아니고 또 기본적으로 연구를 하려면 그 믿음의 선배들과 많은 사람들의 책도 봐야 되고 또 기도도 하고 성경도 봐야 되는데 돈이 없지 않습니까? 개척하는 사람이 어디 돈이 있겠습니까? 뭐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주시고 은혜 가운데 또한 그것이 또한 채워지겠지만은 그래서 곰곰이 생각했던 것이 뭐냐면 도서관을 아예 내가 만들자. 그렇게 해서 시작한 것이 와이북스에 대한 그런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5년 동안, 지금 1년 남았죠. 벌써 4년이 지났는데, 그 목회자 중심으로 편하게 책을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저는 개혁주의 신학과 그 복음주의 신학의 그 중심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떻게 보면 그 쉽게 얘기해서 칼빈주의죠. 그런 책들 위주로 한 사람이 많이 읽어야 솔직히 1년에 50권, 60권, 그 만약에 이제 뭐 한 달에 한권 읽는다고 쳐도 그 1년에 많이 잡아도 100권 아닙니까? 그래서 평생을 한 3, 40년을 읽어도 몇 권입니까? 한 3, 40년 읽어도 한 3,000권 되려나요? 제가 봤을 땐 기본적으로 진짜 책을 좋아해서 열심히 읽어도 2,000권에서 3,000권 정도 될 겁니다. 뭐 책을 많이 읽는다는 것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인풋이 있으면 아웃풋이 당연히 있게 되는 겁니다. 보면 어떤 책을 보느냐에 따라 그 어떤 그 믿음의 선배들의 영향을 받느냐에 따라 설교와 삶이 달라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뭐 책만 보면 다냐, 뭐 그렇게 글을 쓰는 분을 내가 본 적이 있는데, 그안 보면 다냐, 오히려 믿음의 선배들과 좋은 책들을 접하여 그래도 그나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향을 받는 것이 그래도 낫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우리 한국 사람은 1년인가요? 아, 한 달에 한 권도 읽지 않는다. 1년인가 한 달인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 통계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뭐, 저도 옛날에는 초창기에는 책 읽다가 거의 지금은 강의, 설교, 그런 것들을 많이 듣습니다. 근데 그런 강의들은, 그 강의와 그 설교들은, 틀을 잡아줍니다. 틀과 그 여러 가지 예화와, 그다음에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즐거운 풍성함이라고 해야 될까요? 틀을 잡아주고 즐거운 풍성함을 잡아주는데, 근데 책을, 제가 요새 다시 책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깊이 있는 연구, 그 안에 더 깊이 들어가며, 더 세밀한 그런 체계. 아무리 그래도 이게 책이 그래도 낫구나. 그러니까는 이단에 안 빠지게 하고 여러 가지 그런 기본적인 틀을 잡아주는 거는 강의와 세미나가 오히려 좀 도움이 되는데, 그 다음에 또 우리의 삶과, 그 다음에 그 적용과, 그 다음에 그런 즐거운 풍성함이라고 제가 표현하는데, 그런 강의들이 재밌죠? 재미가 없으면 잘 듣지 않지 않습니까? 요새 세상에.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예화와 또 우리 삶의 적용과, 그 다음에 기본적인 그몇 가지 틀, 이렇게 딱 제시합니다. 그 강의들을 들여다 보면. 그러다 보니까 그런 강의를 많이 듣다 보면, 기독교적인 일반 상식의 틀. 그 다음에 이제 신학적인 강의는 그래도 기본적인 신학의 틀. 기본적인 것들은 잡아주지만 깊이 있는 것들. 더 세밀하게 연구하며 더 조밀조밀한 그런 것들은 오히려 책을 보고, 또 묵상하고, 또 기도하고, 그런 삶에서 그런 엑기스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런 거는 당연히 이제 뭐, 목회자나 설교자가 당연히 해야 되는 일입니다. 기본적인, 목회자의 숙명과 또한 의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또한 하나님을 알되 심써 알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 여러분, 왜 신천지에 넘어갈까요? 저는, 기본적인 강의 안에서, 그런 요새 매스컴과 미디어 안에서의 그런, 또, 안 좋은 것도 많습니다. 제가 뭐 유튜브도 살펴보고, 여러 가지 그런 강의들도, 뭐, 이제는 요한계시록을 준비하면서, 그걸 들어왔었는데, 뭐, 수천 번 클릭돼 있고, 만 번, 2만 번 클릭돼 있는데, 야, 이런 거 보면은 완전히 망하겠구나. 잘못된 신학의 틀에 빠지겠구나. 제가 그런 걸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카페에 가면은 제가 그 멘토로서 그 설교와 강의를 듣는 그 합신 그 대학교 사이버 대학교가 있습니다. 합신에 보면은 그 신학의 체계, 그러니까 되게 지루하지만 진짜 좀 신학을 알고 싶다 하는 경우는 저는 합신의 사이버 대학교에 그것을 추천합니다. 이런 하나님을 아는 부분들이 그런 열심적인 부분들이 우리 안에 있다면 진짜 그런 인생을 망치는, 인생을 허비케 하는 돈다 바치고 또 예쁜 사람들은 몸까지 바치고 또 세월과 젊은 날을 다 바치지 않습니까? 물론 교회의 거룩성과 교회의 복음성 이런 것들이 회복되며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단들이 판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스스로가 지금 옛날에는 읽을 만한 책도 없었고 또 자유주의 영향이 좀 셌었고 그런 데다가 또 많은 그런 접할 만한 것이 없었지만은 지금은 얼마나 좋습니까? 좀 분별해서 좋은 책들, 또한 좋은 그런 강의들, 설교들 많습니다. 들으십시오. 하나님을 알라고 하십시오. 또한 성경을 보십시오. 이런 것이 하나 이렇게 자라나가서 신앙의 체계와 진리를 알고 그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참된 진리의 자유함 안에서 오늘의 본 말씀이 뭡니까? 너가 내 안에, 내말 안에, 내 말씀 안에 또 너, 그 말씀이 너 안에 거하라. 그리고 그러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다 이루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리를 아는 것, 여호와를 내 힘써 알라.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쉐마. 기억하라. 내 말을 기억하고 듣고 암송하고 너 머리맡에 붙이고 너 팔과 보이는 모든 곳에 내 말씀을 붙여서 항상 그 말씀을 접하며 묵상하며 하나님을 힘써 알라. 오늘도 예수님도 내 말씀 안에 거하라. 그 말씀이 너 안에, 너가 말씀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다 이루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 번 강조하지만 기도는 우리의 의와 잘남과 뭐 우리가 거룩하게 살았어. 우리가 의롭게 살았어. 내가 40일 철야를 하고 기도를 2~3시간, 4시간, 5시간 해. 나는 쉬지 않고 기도해. 밤 기도해. 그래서 응답받았다고 착각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연히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 기도하시더라. 그렇게 많이 피곤하고 일하고 했는데, 그 사람들을 오히려 피하고, 만나는 것보다 그들을 피하고, 나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들을 또 습관을 따라 기도하더라. 그래서 그런 시간을 정해놓고, 날마다 항상 기도했던 모습들을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습.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왜 뭐하러 기도합니까? 누가 그럽니다. 하나님 다 아시는데 뭐하러 기도하냐?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십시오. 예수님께서 기도하라고 명령하셨어. 이러면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다 알고 있는데, 우리보다 더 완전치 않으십니까? 근데 뭐하러 기도하십니까? 우리의 그런, 그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며 우리는 예수를 쫓아 나간 자입니다. 바로 순종하는 모습. 아버지여 나의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소서. 또그 기도하라. 주께 구하라. 모든 능력이 하나님께 오는 그 모습들과 삶을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본 모습들을 이 땅에서 우리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와 말씀, 보십시오. 성경에 어떻게 나옵니까? 내 말이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이런 말씀과 기도가 함께 가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는 우리의 의, 잘남, 많이 기도함, 이런 데 있지 않습니다. 첫째 주기도문이 뭡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영접하는 자에게 자녀된 권세를 주었느니라. 자녀. 자녀가 너가 되고 싶어서 된 줄 아니야? 이것은 혈통이나 육정으로 된 것이 아니오. 아버지의 뜻으로 된 것이니라. 은혜. 은혜의 관계.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내가 예수 안에서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응답의 기쁨이 예수의 이름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관계입니다. 그래서 그 기도의 대표적인 저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정확한 이름은 기억 안 나는데 기도의 궁극적인 그것은 바로 하나님 자체를 아는 것이다. 기도란 하나님 자체를 아는 것이다. 또 기도에 대한 그런 유명한 말 중에 뭐가 있냐면 너가 기도에 대해서 알고 싶으냐? 그러면 기도하라. 너가 기도하면 기도가 무엇인지 알게 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그 순종의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의 그 말씀이 빛나며 열매를 맺게 하며 체험이 되며 권세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아 하나님의 말씀과의 그 성품과의 만남, 그래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다 하는 그 단어는 그냥 지식적으로 그냥 뭐라고 그럴까요? 피상적으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여 한 몸이 되며 완전히 섞여서 알듯이 그런 암. 그래서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말씀 안에 거하면 거할수록 더 말씀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탁월한 명언이라고 좀 봅니다. 기도를 알고 싶으냐? 기도의 순종, 기도하라! 그 순종의 자리에서 기도하면 기도가 무엇인지 너희들은 알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도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십시오. 내 말이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구하라. 그러면 구하면 무엇인지 구하라. 다 이루리라. 아멘. 이 축복의 말씀이 나와 양누리 교회 공동체와 설교되는 모든 분들에게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 성경에 보면은 율법을 모르고 아마 그거는 말씀을 모르고 구하는 것은 가증한 것이다.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무작정 뭐 구하고 뭐 나를 무당 섬기듯 섬기지 말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경고했듯이 그런 식으로 구한다면은 내가 자녀며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그 은혜의 사랑의 관계 안에서 기도의 삶의 그 순종의 자리에서 기도하는 것과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성취되기 위하여 성령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내가 너에게 이런 말씀을 했고 이런 말씀이 너에게 성취될 것이다. 그러나 이 말씀이 너의 삶 가운데 성취될 때까지 여호와로 쉬지 못하게 하라.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십시오. 바빠서 기도 못한다고요?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믿음이 없어서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간단하지 않습니까? 아, 이분 찾아가면 이 문제가 해결돼. 이분 찾아가면 저 문제가 해결돼. 일이 풀려. 그분 시간 내서 찬양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기도를, 뭐, 기도의 영역 안에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알기 쉽게 우리 삶 가운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간단합니다. 믿음이 없어서 기도 안 하는 거지, 시간이 없어서 기도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찾게 돼 있습니다. 마귀의 공격과 살아있기 때문에 영이 마귀의 공격과 세상의 죄와 나의 죄의 그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지 않으면 견뎌낼 수가 없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무한한 축복이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을 안다면, 여러분, 내 말씀을 너에게 말했다. 이 말씀이 성취될 때까지 여호와로 쉬지 못하게 하라. 기도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궁극적으로 기도란 간단합니다. 말씀이 내 안에, 여호와의 말씀의 그 축복이 내삶 가운데 그대로 성취되게 하는 것. 말씀 가운데 거하는 싸움. 말씀이 열매를 맺고 말씀이 선포되며 하나님 나라를 확증하는 것. 이것이 기도의 궁극적인 본질이며 핵심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부흥되려면 두 가지가 함께 가야 됩니다. 말씀만 있으면, 그 개혁주의를 표방하며 말씀이 아주 뛰어난데 이상하게 성령의 역사와 귀신 쫓음과 병 고침과 그런 많은 이적과 기적과 표적과 부흥과 성령의 위로로 수가 많아지라, 그런 부흥과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딱딱한 말씀. 그러나 이 딱딱하다고 표현보다도 이런 겁니다. 말씀이 장작이라면, 기도는 불인 겁니다. 성령의 불과 또 하나님의 영광에 그 나타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려면 말씀의 장작과 성령의 그런 역사, 불이 같이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 그래서 사도가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점점 사람들이 모여지고 또 서로서로 나누고 그런 가운데 교회가 부흥되면서,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 간에 갈등이 좀 생기게 됐습니다. 아, 왜 저기 유대인들은 더 이렇게 지들끼리 나누고 왜 우리는 챙겨주지 않느냐? 이방인들의 그 여러 가지 부분들도 있고 뭐 구제 문제와 나누는 문제와 여러 가지 문제가 이제 생기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그런데 사도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뭐 여러 가지 지도자를 세우고 그에게 맡기지만 사도가 가장 중심적으로 하려고 했던 일이 뭡니까? 나는 말씀 전하는 것,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리라. 그 핵심에 더욱 깊숙하게 들어가겠다. 그럴 때 다른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너 안에, 너가 말씀 안에 거하라. 그러면 무엇인지 다 이루리라. 할렐루야. 우리의 잘남과 의와 우리가 두세 시간 기도하고 철야해서 기도에 응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그건 하나님 말씀의 순종입니다. 힘써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은 아버지의 뜻이니라. 맞습니다.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하며, 두세 시간 기도하며, 날마다 기도하며, 호흡처럼 기도해야 됩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기도의 응답과 자격이, 내가 두세 시간 기도했어, 40일 철야했어, 의롭고 거룩하게 살았는데 왜 기도 응답이 안 와? 하나님 그럴 수 있습니까? 이렇게 어리광은 부릴 수 있을지 몰라도 여러분 아십시오. 우리에게 응답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 예수 안에 거하여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사랑의 응답을 해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응답의 자격과 기도의 응답의 근거는 결단코 여러분과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기도의 응답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기도의 응답의 그 사랑과 역사와 축복은 신실하신 아버지의 사랑과 말씀과 축복과 은혜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이제는 와이북스 책을 그 온라인 서점을 하려고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회원들이 모이면 책을 많이 읽은 사람들한테 뭐 상품권을 더 주거나 상을 내리는 그런 시스템을 한번 도입해 볼까. 그래서 더 많은 책들을 읽고 그렇게 좀 이렇게 후원할 수 있도록 즐겁게 책을 읽을 수 있도록 한번 해볼까 하는 계획들을 짠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마음이 쑥 올라옵니다. 내가 왜 그래야 되지? 재밌는 생각 아닙니까? 아니, 그들이 책을 많이, 책도 거의 그 공짜로 읽게 하고, 또, 아, 뭐, 그건 하나님 말씀 축복이죠. 자기가 책을 읽으면 그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더 축복받을 수 있도록, 더 많은 책을 읽을 수 있도록, 더 그런 자에게 그 격려하며 독려할 수 있도록 상품 것도 주고, 더 그런, 이런 것을 곰곰 생각하고, 아,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지. 성경을 보십시오. 부모를 잘 섬기는 자는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이것이 첫째 계명이니. 아니, 부모를 잘 섬기는 거 당연한 거 아닐까요?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아플 때 병원 데리고 가고 같이 해서 우리가 아파하면 슬퍼하며 울어주고 밥 다 새끼 차려주고 공부 안 하면 공부 안 한다고 신경 써주고 결혼비니 집도 사주고 그게 부모 아닙니까? 그럼 부모가 늙어서 아무 힘이 없을 때 내다 버릴 겁니까? 제주도 갔다 버린다는 말이 자꾸 나오고 있는데 이게 사람이 할 일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연한 겁니다. 부모를 잘 섬기고 봉양하는 것은. 근데 이 당연한 일을 하는데 내가 장수하게 하고 축복해 줄게. 물질의 축복 부어줄게. 거의 말씀과 율법이 그렇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내 제자가 되리라. 그건 이제 신약에 그렇게 얘기했죠. 율법이 다 그렇습니다. 십계명, 하나님을 대한 섬김 부분, 그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창조주로서 당연한 것이고, 또 우리가 남의 물건을 훔치지 않고 살인하지 말고, 또 남의 아내를 취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이런 부분들, 이런 것들을 지키면 장수하고 축복받고 물질의 축복 있고 은혜가 넘친다. 이렇게 거의 성경의 그 축복의 원리가 내 말을 지키면 이렇게 되는데 그 말이 당연한 겁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책 많이 읽으면 자기가 축복 아닙니까? 제발 축복받아. 제발 좀 그래. 사람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 너 내 형상이야. 내가 축복해줄게. 잘되게 해줄게. 건강하게 해줄게. 장수하게 해줄게. 물질의 축복 부어줄게. 착한 일을 위하여 넉넉함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니라. 우리가 착한 일하고 가난한 자에게 구워준 것은 여호와께 그래서 기억하게 하는 가난하게 구워준 것을 여호와께 그 구워준 것을 기억하게 하는 오직 여호와께서 갚아야 되는 그런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다 읽어보십시오. 그 원리입니다. 말이 됩니까? 로마 시대의 신 그거 한번 읽어보십시오. 완전 정반대입니다. 내 말 들어. 아니면 저주받아. 근데 그게 아닙니다. 제발 축복받아. 제발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 그럼 내가 축복해 줄게. 잘 되게 해 줄게. 완전 달래고 있습니다.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그러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그래서 얘기했으면 내가 무엇이 간데 나를 생각하시며 나를 사랑하시며 나를 돌아보십니까? 눈물과 애통 가운데 다윗이 기도하는 그 모습. 아버지의 사랑, 관심, 은혜. 다윗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아는구나. 나와 마음이 합한 자구나.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를 만나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과 자녀답게 살면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셔서 축복을 내려주시기를 축복하여 우리를 독려하시고 위로하시고 붙드십니다. 혹 그리 아니할지라도 죄 가운데 넘어진다 할지라도 죄인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성경은 기뻐하며 말씀하며 축복하며 선포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로 다시 돌아가십시오. 회개하십시오. 무릎 꿇으십시오. 그 사랑 안에서 눈물과 애통함과 그 진정한 팔복, 그 축복 안에 거하십시오. 오늘 한 해도 그 놀라운 이 축복이 넘치시길 바랍니다. 제가 꼭한 가지 얘기를 또 강조하고 싶습니다. 제가 그 통탄할 일, 내가 정확하게 그걸 연구를 안 해봐서 또 자료가 없어서 모르겠는데, 미 전도 국가에서 그 사용되는 선교비가 1%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도대체 99%는 어디다 갖다 쓸까요? 아니, 제가 솔직히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한국에서, 막, 그, 대학 선교하다가, 미국 선교한다고 떠나는 사람 내가 봤습니다. 그냥 속으로, 아, 저게 선교인가? 미국 유학 가는 거지? 제가 솔직히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미국, 필리핀, 그, 선교, 기독교 인구가 많은 곳에 몰려 있습니다. 한80% 정도가. 네, 그렇게 알고 있는데. 오직 미전도 전도 국가, 복음이 필요한 곳, 고작 1%밖에 묻질 않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너 마음이 있는 곳에 너 물질이 있다. 하늘에 너 물질을 쌓아라. 돈과 물질을 같이 섬길 수 없나니. 근데 1%를 미전도 국가, 죽어가는 영혼들을 쓰고 있고, 미국, 영국, 뭐, 지금 뭐, 유럽 다 무너지긴 했지만, 독일, 그런 데가, 그런, 뭐, 필리핀, 뭐, 그런 데 가서, 아니, 다 전략적인 거 있고, 또 성령의 부르심이 있고, 그런 사람이 있을 겁니다. 이제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근데 이게 너무 좀 심각한 것이 아닌가? 뭔가 이상하지 않나? 여러분의 물질이 어디에 쓰이는지 눈 부릅뜨고 보십시오. 저는 하나님의 그 착한 일을 위해 넉넉함을 부어주신다라고 했습니다. 새해에도 온전한 십일조와 또 하나님에 대한 그 선교와 전도와 그런데 여러분의 마음, 그 물질, 그 감리교의 창시자 웨슬리가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너 지갑이 회개하지 않으면 그 회개는 참되지 않는다. 우리의 마음이 가면 우리가 좋아하는 그런 돈, 물질, 그런 다른 것, 시간 그런 것이 다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분별하십시오. 아, 내 물질, 이런 무슨 부분들이 자,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 받고 있는가. 만약에 신천지에 가서 물질 다 바치고, 통일교 가서, 뭐, 하나님의 교회 가서, 시간과 물질과 돈과 인생과 젊음을 바친다면,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엔 지옥과 고통 가운데 빠지게 될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는다면, 돌이키지 않는다면. 그래서 영적 분별력과 진리, 말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이 너 안에, 너가 한 말씀 안에. 진정한 영적 싸움이란, 진정한 신앙 생활이란, 그리고 그 핵심은 저번에도 계속 얘기했습니다.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싸움이 진정한 영적 싸움이다. 뭐 귀신 쫓아내고 내가 마귀랑 싸운다, 뭐 한다. 하나님하고 마귀랑 싸우는 게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에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님과 마귀랑 싸우고 대적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내 뜻대로 간다.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되며 하나님의 발, 마귀를 밟고 그 뜻과 역사를 주관하시며 쭉 나가는 하나님의 파워, 능력, 권세, 전지전능함, 성도의 안전과 완전과 그 위로 승리할 것이다. 그 보좌의 영원성과 영광과 하나님 나라의 승리의 선포. 이게 요한계시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안에 거하십시오. 말씀 안에 거하는 싸움, 이것이 진정한 영적 싸움이며 우리 그 진정한 신앙 생활입니다. 보면은 주객이 전도된다고 귀신 쫓아야 돼, 뭐 마귀랑 싸워야 돼, 막 그러면서 그렇게 어떻게 보면 그냥 맨날 마귀 싸우고 귀신 쫓고 거기에 매몰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외국에는 그런 속담 있지 않습니까? 마귀 하면 그 마귀 안에 걸리게 되면 마귀에게 속하게 된다. 마귀가 온다. 그런 속담의 그 속담이 있습니다. 영어에. 그 영국 속담인 것 같은데. 영국에서 그 온 것 같은데. 여러분. 맞습니다. 그런 신앙생활과 그런 영적인 그런 마귀의 역사와 귀신의 역사와 그런 것도 있습니다. 요한계시록도 그 분명히 얘기해 줍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마귀와의 그 대결, 악과 선의 대결의 구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밟고 지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그 주관하심과 하나님의 완전한 뜻의 성취의 이루심이 그런 그대로 되는 그런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안에 거하려고 하는 그 싸움 가운데 거할 때, 그 가운데 거할 때 그런 마귀의 공격과 악한 자들의 꾀와 더러운 자들의 공격들이 시기와 질투와 사악함으로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싸움이 일어나는 거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 말씀 안에서 우리는 승리한다라고 성경은 하나님은 약속해 주셨습니다. 보십시오. 그 모세가 그 백성들이 그 광야를 지나갈 때 그 발람한테 돈을 줄 테니까 저들을 저주하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저주하려고도 축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쟤를 저주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축복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저들을 지키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꾀를 내가 줄게요. 저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하십시오. 계집과 우상 숭배에 빠지게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손길 안에 저주를 받게 되며 넘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꾀를 냈습니다. 악한 꾀. 곧 우리가 말씀에 벗어나며 말씀 안에 있지 않을 때 그 자체의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그 악한 유혹과 말씀을 의심케 하고 하나님과 하나됨을 벗어나게 하고 십자가를 못 붙이게 하고 예수 안에 못 거하게 하고 믿음을 훼손시켜서 말씀을 떠나며 기도의 자리에서 떠나며 순종의 자리에서 떠나는 말씀의 순종의 자리에서 떠나게 하는 것이 그런 것이 바로 마귀의 꾀요 공격입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그 말씀 안에 거하는 싸움에 거할 때 그런 마귀가 덤비지만 그러한 승리가 있는 것이며 마귀를 대적하라 그런 피하리오 모든 마귀와 악한 영들을 대적할 권세를 너에게 주었으니 악한 자가 너를 건드리지도 못하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으로 약속한 자 아니었습니까? 이 말씀을 붙드시고 축복하시고 그 순종의 자리로 이 말씀 내에 완전히 성취되도록 기도하십시오. 그 가운데 그런 싸움의 영역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 본질은 말씀 안에 거하는 싸움. 본질을 떠나서 마귀랑 싸우고 귀신이랑 싸우고 맨날 그 안에 매몰돼서 노는 귀신을 쫓아냈다고 해서 너가 기뻐하지 말라. 하늘에 너 이름이 기록되었느니라 그걸로 기뻐하라. 본질은 그게 아니야. 넌 내 자녀야. 자녀답게 그 말씀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 나아가라. 천국은 너의 것이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안에 거하십시오.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있게 하십시오. 그리고 무엇인지 구하며 기도의 자리에 순종의 자리에 나가십시오. 다 이루리라. 이 축복의 말씀이 아름다운 열매로 나타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내 안에, 내가 말씀 안에 너를 거하라. 그러면 다 이루리라. 무엇인지 구하라. 다 이루리라. 이렇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날마다 말씀을 심서 알며 믿음의 선배들이 남겨진 여러 가지 책과 또한 성경과 많은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설교자들과 증거자들의 그런 설교와 강의를 들으며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나가며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모든 삶을 아버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 축복의 시간이 한 새해에 다시 시작하는 이 새해에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모든 축복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말씀 안에 거하는 싸움, 말씀이 우리 안에 성취되는 싸움, 그 기도의 삶 가운데 우리 풍성하게 거하여 전도와 선교와 하나님 나라의 이름과 진리의 자연 가운데서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양누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아버지 앞에 기도합니다. 아멘.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친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